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개관된 평양 국산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훌륭히 개관된 평양 국산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부장 안정수 동지,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영원 동지, 신만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식료일용 공업상 조영철 동지를 비롯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조업적이 깃들어 있는 평양 곡산공장의 모든 생산공정들을 높은 수준에서 현대화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현대화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 현대화에서 기본은 국산화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의 경험을 본받아 모든 설비들을 우리의 주체적 역량에 의거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 설치할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 식료연합기업소와 평양 곡산공장의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은 공장을 국제 식료품 생산지지로 전전시킬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방대한 현대화 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역 소개실을 돌아보셨습니다. 평양 곡산공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5차례, 위대한 장부님께서 7차례나 다녀가시며 공장이 나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불멸의 영도업적이 뜨겁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발전 노정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부님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공장은 대규모의 식료 가공기지로 전전됐다고, 한평생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순관 인민사랑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셨던 날을 감히 깊이 회고하시면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당과류 생산을 두고 그처럼 마음쓰시며 하늘같은 사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을 길이 전할 수 있게 혁명서적 교양실과 연역 소개실을 잘 꾸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곡산공장의 혁명사적 교양실만 보아도 인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 우리 당의 식료공업 정책에 대해 잘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 교양실에 있는 수많은 사적 자료들은 새세기 식료공업 발전을 추동하고 공장 노동계급을 생산 증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 기치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성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 염원을 현실로 꽃피워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 정령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곡산공장의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하고 있는 강냉이를 원료로 당 문제를 해결할 때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한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업적인 방법으로 강냉이를 가공하여 여러 가지 당분을 얻어내는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완벽하게 확립해 놓음으로써 식료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강냉이 가공공정, 물엿 생산공정, 옥당 생산공정, 과자 생산공정, 사탕 생산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흐름선화, 무균화, 무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엄격한 품질 검사 체계까지 확립해 놓음으로써 노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 능률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냉이 가공 과정에 나오는 토산물을 가지고 기름과 집짐승 먹이 등을 생산하는 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경영관리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여러 가지 영양학적, 위생학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각종 식료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상품 도안도 멋있고 포장도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농지께서는 평양 국산공장의 현대화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95% 이상 보장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원료 투입으로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공장들마다에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첨단 설비들을 거뜬하게 차려놓았는데 하나와 같이 미남자처럼 생겼다고, 최근 연간 당의 국산화 방침 관철에서 식료공업 부문이 앞장에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들에게 질 좋은 당과류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할 수 있게 평양 국산 공장을 현대화한 것만큼 이제는 원료 보상 대책을 잘 세워줘야 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곡산공장의 현대화 공사는 방대하고 어려웠지만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을 믿고 대담하게 떨쳐나서도록 사상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린 결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불길도 세차게 타번졌다고 하시면서 당이 바라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 힘있게 추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곡산공장을 정말 훌륭히 개건했다고,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면모를 완전히 일신했다고, 모든 것이 마음에 들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소문거리,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나라의 국산화를 중핵으로 하는 우리식 현대화의 불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는 속에서 평양 곡산공장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공장으로 보란듯이 전면됐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은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공장,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에서 본보기로 내세울 만한 공장, 현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적인 공장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 곡산공장의 현대화 정령을 온 나라가 다 알게 널리 속에 선전하며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이 이 공장을 돌아보고 따라 배우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민들에게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려는 당의 의도를 깊이 명심하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평양 곡산공장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구전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인민들을 위해 자기들의 일터에 뜨거운 용도의 자욱을 새기신 경의하는 김정은 농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은 농지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